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병관. 저는 유재라. 저 울음은 누구 소리죠? 누가 우는 거죠? 저 동생이에요. 조커요. 동생이에요? 자, 네. 오늘 읽을 책은 아 이거 이름이 너무 어려워. 룸펠슈틸츠헨. 룸펠슈틸츠헨 이렇게 읽어야 되나? 예, 난 어느 가난한 방앗간에 아버지와 예쁜 딸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틈만 나면 딸 자랑을 하면서 허풍을 떨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는 왕을 만나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딸은 지푸라기로 금실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거 참 대단한 재주를 가졌구나. 딸에게 그토록 귀한 재주가 있다니 내일 당장 성으로 데리고 오너라. 내가 그 재주를 직접 보겠노라. 다음 날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딸을 왕에게 데리고 갔어요. 왕은 방앗간집 딸을 지푸라기가 잔뜩 쌓여있는 방으로 데려가 물레를 주며 말했어요. 자, 어서 일을 시작해라. 내일 아침까지 지푸라기로 금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네 아버지가 거짓말한 죄로 넌 죽게 될 것이다. 그러고는 방앗간집 딸을 혼자 남겨두고 가버렸어요. 방앗간집 딸은 두려움에 펄펄 떨며 눈물을 주르르 흘렸지요. 어떻게 생각해? 부잉부잉. 그때 슬그머니 문이 열리더니 하얀 수염이 덥수룩한 난쟁이가 들어왔어요. 안녕, 방앗간집 아가씨. 왜 그렇게 슬피 우시나? 지푸라기로 금실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쩌면 좋아요? 방앗간집 딸이 훌쩍이며 말했어요. 내가 대신 금실을 만들어주면 너는 나한테 무엇을 주겠니? 제 목걸이를 드릴게요. 목걸이를 받은 난쟁이는 지푸라기를 넣고 물레를 빙빙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물레에서 금실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지푸라기를 한 움큼 넣고 빙빙, 또다시 한 움큼 넣고 빙빙. 어느덧 그 많던 지푸라기가 모두 금실로 변해 방 안에 가득했어요. 다음 날 해가 뜰 무렵에 왕이 찾아왔어요. 왕은 방 안 가득 쌓인 금실을 보고 깜짝 놀랐죠. 왕은 더 큰 방으로 방앗간 집 딸을 데려갔어요. 방 안에는 지푸라기가 잔뜩 쌓여 있었지요. 살고 싶으면 밤새 이 지푸라기를 모두 금실로 만들어라. 방앗간 집 딸은 또다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문이 열리더니 난쟁이가 또 들어왔어요. 내가 지푸라기로 금실을 만들어주면 나한테 무엇을 주겠니? 제가 끼고 있는 반지를 드릴게요. 반지를 받은 난쟁이는 부지런히 물레를 돌려 방 안에 있던 지푸라기들을 모두 금실로 만들어주었어요. 다음 날 왕은 방 안 가득 쌓인 금실을 보고 무척 기뻐했지요. 하지만 왕의 욕심은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욕심쟁이 왕. 그치? 욕심쟁이. 근데 딸은 왜 이렇게 힘든 고생을 하지? 그 왕 때문에. 왕 때문이야? 그래? 왕이 시켰잖아. 근데 얘가 여기 왕 앞에까지 오게 된 건 누구 뭐 때문에 그래? 아버지. 아, 아버지.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그치? 딸은 금실을 만들 수 없는데 만들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버렸어. 그치? 자, 왕의 욕심은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죠. 그래서 방앗간집 딸을 지푸라기를 가득 쌓아놓은 성에서 가장 큰 방으로 데려갔어요. 이것들을 모두 금실로 만들어라. 이 일을 다 끝내면 너를 왕비로 맡겠다. 방앗간집 딸이 혼자 남자 또 난쟁이가 나타났어요. 이것을 몽땅 금실로 만들어주면 나한테 무엇을 주겠니? 이제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그러면 왕비가 되어 낳는 첫 아기를 나한테 준다고 약속하렴. 자신이 왕비가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한 방앗간집 딸은 난쟁이의 말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난쟁이는 이번에도 지푸라기를 모두 금실로 바꿔 놓아주었어요. 이튿날 아침 왕이 찾아왔어요. 방 안 가득 쌓인 금실을 보고 왕은 뛸 듯이 기뻐했죠. 왕은 방앗간집 딸과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1년이 지나 왕비는 진짜 예쁜 아기를 낳았어요. 그동안 난쟁이는 까맣게 잊고 지냈죠. 그런데 어느 날 난쟁이가 왕비 앞에 나타났어요. 자 이제 약속을 지켜라. 왕비는 깜짝 놀라 난쟁이한테 금은 보화를 다 줄 테니 아기만은 데려가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난쟁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나는 세상 그 어떤 진귀한 보물보다 아기를 원해. 그러자 왕비가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난쟁이는 가여운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면 시간을 사흘 주지. 그동안 내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맞히면 아기를 데려가지 않으마. 그러게 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어요, 왕비님. 그치? 하지만 알아내. 왕비는 지금까지 들어본 이름을 떠올리느라 온 밤을 지샜어요. 그리고 신하를 성 밖으로 내보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을 알아오게 했죠. 첫째 날 밤 왕비가 그동안 들어본 이름들을 난쟁이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난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둘째 날 밤 왕비가 이웃 나라에서 알아온 이상하고 특별한 이름들을 말했어요. 하지만 난쟁이는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어요. 셋째 날 새로운 이름을 알아보러 간 신하가 성으로 돌아와 왕비에게 말했어요. 왕비님, 새로운 이름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우와 토끼가 살고 있는 깊은 숲속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얀 수염이 덥수룩한 난쟁이가 오두막 앞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빙빙 돌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방을 굽고 내일은 술을 빚고 모레는 왕비의 아기를 데려와야지. 내 이름이 룸펠숄틸츠헨이란 걸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니 좋구나 좋아. 그 말을 들은 왕비는 환한 미소를 지었죠. 그날 밤 난쟁이가 찾아왔어요. 하하, 내 이름을 알아냈느냐? 왕비가 엉뚱한 이름을 말했어요. 쿤츠? 아니. 하인츠? 아니. 그럼 뭘까? 혹시 룸펠슈틸 다시 이거 발음이 너무 어렵다 진수야. 혹시 룸펠슈틸 지엔?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냈지? 난쟁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발을 힘껏 구르자 그만 발이 바닥에 박히고 말았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 난쟁이는 발을 빼내려고 실랑이 하다가 그만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답니다. 끝입니다. 결국엔 아기를 안 데려간 거야. 룸펠슈틸츠헨 해봐. 룸펠슈틸츠헨. 난 슈틸츠헨이 제일 어려워. 해봐. 룸펠슈틸츠헨. 룸펠따빠더. 우와 바람막이가 너무 어려운 이름이야. 우리처럼 이병건? 이준석. 이렇게 발음하기도 좋은 말하기도 좋은 이름이야지. 맞아. 하여튼 아빠가 거짓말을 해서 딸을 왕한테 보낸 것도 잘못이고 왕이 왕한테 딸이 지푸라기로 금을 만들 수 없는데 만들 수 있다고 왕한테 거짓말했잖아. 그리고 왕도 욕심이 너무 많아. 맞아. 그리고 왕비는? 그리고 왕비가 누구야? 아까 그 여자, 방앗간집 딸. 아, 그 여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치,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버렸어. 어떻게 아기를 준다고 그래? 맞아.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겠어. 하지만 난쟁이가 말했잖아. 근데 우리가 이야기의 끝을 알아서 그렇지. 만약에 이름을 못 알아냈으면 어쩔 뻔했어. 맞아. 아 여하튼 어려운 이름이었어. 룸펠슈틸츠헨. 아빠는 외워버렸네. 자자 이제.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주무세요. 빠이빠이 쇼코담탐. 쇼코담탐? 이거 뭐야? 신성이요. 쌍추감. 쌍추감 슉. 초코담담. 쌍추감. 안녕히 주무세요. 초코담담. 쑥. 초코담담. 쌍추감. 안녕히 계세요. 똥꾸.